new heart 꿈틀거리는 내 본능은 start 피어나 간지럽게 들킬까 아슬하게 Take a chance 너 몰래 새로 잡을래 준비됐어 Lipstick shake High heels shake Hairstyle shake 있어도 향기도 달콤이 조금씩 조금씩 내게 Come and get me Come here, baby So come and come and come Come and come and get me 화려한 조명 아래 거울에 비춘 내가 어제와는 너무 달라 너무나 달라 아직 놀라긴 일러 반도 못 보여준 걸 넌 취향적여 Come here, baby So come and come and come, come